فلما آسفونا انتقمنا منهم فأغرقناهم أجمعين فجعلناهم سلفا ومثلا للآخرين 이렇듯 그는 그의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니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음에 실로 그들은 죄 지은 백성들이었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응벌을 내리사 그들 모두를 물에 익사케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선례를 후 세대를 위한 교훈으로 삼았노라. وَلَمَّا ضُرِبَ ابْنُ مَرْيَمَ مَثَلًا إِذَا قَوْمُكَ مِنْهُ يَصِدُّونَ وَقَالُوا أَآلِهَتُنَا خَيْرٌ أَمْ هُوَ مَا ضَرَبُوهُ لَكَ إِلَّا جَدَلًا بَلْ هُمْ قَوْمٌ خَصِمُونَ إن هو إلا عبد أنعمنا عليه وجعلناه مثلا لبني إسرائيل ولو نشاء لجعلنا منكم ملائكة في الأرض يخلفون وَإِنَّهُ لَعِلْمٌ لِلسَّاعَةِ فَلَا تَمْتَرُنَّ بِهَا وَاتَّبِعُونِ هَذَا صِرَاطٌ مُسْتَقِيمٌ وَلَا يَصُدَّنَّكُمُ الشَّيْطَانُ إِنَّهُ لَكُمْ عَدُوٌّ مُبِينٌ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예를 들면 그대의 백성은 그를 조롱하며 소란을 피우고 우리의 신들이 훌륭하뇨 아니면 그가 훌륭하뇨 라고 그들은 말했더라. 이렇듯 그들은 그대에게 논쟁하려 하였으니 논쟁을 일삼는 무리들이라. 그는 한 종에 불과하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교훈이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분은 천사들로 하여금 대지 위의 계승자가 될 수 있게 하였으리라. 실로 예수의 재림은 심판이 다가옴을 예시하는 것이라. 일러 가로되 그 시각에 대하여 의심치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옳은 길이라. 그리고 사탄이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실로 그는 너희의 분명한 적이라. 마자 아이사 빌 바이나티 콜라 코드 지투쿰 빌 히크마 قال قد جئتكم بالحكمة ولأبين لكم بعض الذي تختلفون فيه فاتقوا الله وأطيعون إن الله هو ربي وربكم فاعبدوه هذا صراط مستقيم فاختلف الأحزاب من بينهم فويل للذين ظلموا من عذاب يوم أليم هل ينظرون إلا الساعة أن تأتيهم بغتة وهم لا يشعرون الأخلاء يومئذ بعضهم لبعض عدو إلا المتقين 예수가 분명한 예증과 더불어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길 내가 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나니 너희가 논쟁하는 것을 밝혀주겠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요 또한 너희의 주님이라 그러므로 그분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른 길이니라 그러나 그들 중에 무리들은 의견을 달리했으니 그들 죄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날 벌이 있으리라 그들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닥쳐올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뇨. 그날의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리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만은 제외라. 야 이바디 라 카우푼 알라이쿰을 여우마 와라 안툼 타흐자눈 알라디나 아마누 비 아야티나 와 카누 무슬리민 우드쿨을 잔나타 안툼 와 아즈와주쿰 투흐바룬 يطاف عليهم بصحاف من ذهب